남조선 인터넷신문소리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박근혜 퇴진 기독교운동본부가 19일 서울의 정부청사 앞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정농락에 관여한 괴뢰욕조패당의 청산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참여위원대가 20일 서울의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박근혜 욕도의 통치를 그대로 이어가려는 괴뢰 국무총리의 퇴진을 요구했습니다.